HUBS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 매주 건강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민다엔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저는 이별, 안녕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한 주였는데요.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고 오늘 마지막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남 뒤에 이별이 있고 이별 뒤에 만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린 처음 만날 때 안녕이라고 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합니다. 안녕이라는 말 속엔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또 다른 만남에 대한 약속까지 함축된 것 같아요. 2021년도 2학기 마지막 라디오 방송이자 어쩌면 제게도 마지막이 될 라디오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 지금 시작합니다. 소녀 온탑 같은 곳에서 11월 24일 10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한때 그릭 요거트 다이어트 정말 유행했었죠. 일반적으로 그릭 요거트를 구매하면 100g에 4,000원 정도인데 거기에 배송비까지 돈이 아깝더라고요. 심지어 100g은 거짓말 안 치고 제 주먹보다 작은 양이었어요. 처음 사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릭 요거트를 계속 사드시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누구나 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레시피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살펴봐야겠죠? 일반 우유 한 팩, 액티비아 한 개, 유청을 잘 짜줄 면보, 마지막으로 밥통만 있으면 재료 준비 끝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유는 저지방 우유를 사용해도 좋지만 일반 우유로 만든 요거트보다 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들기도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 그릭 요거트가 처음이신 분이나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좋으신 분들은 꼭 일반 우유로 준비해 주세요. 비원에이프 길. 창원이 아쉬워 집까지 걷던 매일 유난히 길고 길던 우리 하루 길 그 길을 걸으면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참 짧았어 네가 있기에 외롭지 Yo. 않았어 물에 먼지 날리고 서로가 서로의 영웅이 되어 동네를 지키고 네가 슈퍼맨 내가 배트맨 하며 치고받고 싸우던 그때는 우리가 최고 늘 찾던 우리 집 뒷담벼락 말투부터 서로가 담더라 아직 꺼내보지 못한 우리들 비밀 향기 가득 남아있는 우리 걷던 길 내일 울고 웃으며 걸었던 길 함께 맹세한 한없이 방황하고 매일이 지겨웠어 꿈이 없었지 그 길의 곁에서 항상 힘이 돼주 없었기에 이렇게 난 걸어갈 수 있었어 배고파도 나눠 먹던 빵 한쪽 이유 없는 반항들도 많았죠 누구보다 쿵짝이 잘 맞던 우리 시간이 아쉬워 이 길을 걸었죠 한편의 흑백 빌림으로 남아버린 우리들의 그때 그 시절 그 시간 그 바람 그 길 언제나 멋진 이야기로 남아주길 내일 울고 웃으면 걸었던 길 함께 맹세한 약속은 잊지 않길 다시 만나는 그날에 웃을 수 있게 변치 않길 바랜 너와 나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요거트를 만들기 1시간 전 우유랑 액티비아는 실온에 놔둬주세요. 너무 차가우면 요거트가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해진 우유와 액티비아는 내솥에 넣고 5번 정도 대충 휘리릭 섞어줍니다. 어느 정도 섞인 것 같다면 전기밥솥에 넣어주고 보온을 눌러주면 끝! 이렇게 보온을 눌러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보온 취소를 눌러주면 됩니다. 보온을 일찍 꺼버리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의 여유를 두고 보온을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보온을 취소한 상태로 9시간 정도 그대로 놔둬주세요. 저녁 10시 정도에 만들면 다음 날 오전 8시쯤에는 요거트가 만들어져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PSYI Collaboration POYI 싸이 뜨거운 안녕. 미칠 줄 알았어 미칠 줄 알았어 그리워 나 미워 근사했고 감사했고 자기야 자기야 밤새 했고 이젠 오래돼버린 한 조각 조각이 나도 너무 나서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나도 사는 게 바빠서 그만 맘에도 없는 말 그만 숨어서 한숨만 그만 우리 함께 했던 날 나만 미쳐간 걸까 소중했던 내 사랑은 이젠 안녕 그래 그래 이젠 안녕 사랑하게 반짝이는 눈동자여 그래 그래 눈동자여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그래 그래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는 붉은 입술 떠난다면 오늘들이 뜨겁게 뜨겁게 안녕 베개에 베어 있는 너의 흔적을 버려 미련을 버려 남는 걸 사진이야 다 지워버려 미팅 소개팅으로 재부팅해버려 너의 모든 걸 삭제 맘대로 안돼 가슴과 머리가 따로 논단 소리 Baby I am sorry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입술을 깨무네 술김에 억지로 잠을 재우네 술도 수면제도 너를 못 이겨 또 밤을 새우네 왜 헤어졌냐 자존심 때문에 소중했던 내 사랑은 이젠 안녕 그래 그래 이젠 안녕 찬란하게 반짝이는 눈동자여 그래 그래 눈동자여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그래 그래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는 붉은 입술 그래 그래 붉은 입술 그리워 그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서러워 서러워 기분 더러워 One more time 그리워 그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서러워 서러워 기분 더러워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고 같은 날 생을 마치고 나 같은 놈에게 이 모든 걸 사치고 다치고 닥치고 아기 오 소중했던 내 사랑은 이젠 안녕 그래 그래 이젠 안녕 찬란하게 벌써 아침이 찾아왔어요. 요거트 상태 확인해 볼까요? 만약 푸딩처럼 겉면이 탱글탱글해 보인다면 발효가 아주 잘 된 거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드시면 기본 플레인 요거트 완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릭 요거트가 목적이니 조금만 더 힘내서 만들어 볼게요. 이제 면보를 꺼내고 그 밑엔 깊은 냄비를 준비합니다. 면보 위에 만들어둔 푸딩 요거트를 올리고 상투를 비틀듯 최대한 꽉 짜주세요. 지금 나오는 액체가 바로 유청이에요. 이렇게 나온 유청은 최대한 많이 뺄수록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나온답니다. 자, 이제 요거트 위에 무거운 것들을 잔뜩 얹어주고 냉장실에서 8, 9시간 정도 방치해주면 진짜 완성!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치즈같이 완전 꾸덕한 요거트를 좋아하는 편이라 유청을 거의 다 빼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맛이 조금 나더라고요. 만약 신맛이 싫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면보를 열어서 농도를 확인해 주세요. 하루만 투자하면 크림치즈같이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간단하면서도 재료 비용도 적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직접 만드셔서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이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에이핑크 고마워. 원래는 홈트 소개 코너가 나올 타이밍인데 이게 뭔가 싶으시죠? 저희 마지막 라디오라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는 오늘로 종방하게 됐습니다. 라디오를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방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헙스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막막했는데 벌써 이번 학기면 임기가 끝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빨리 임기가 끝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지만 2년 동안 어떤 활동보다도 진심이었기에 괜히 울컥한 마음이 드네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된다는 말 아시나요? 이번 라디오는 특히 저에게 의미가 많은 라디오였습니다. 저와 함께해준 모든 분들도 정말 고맙고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라디오에 막을 내려볼까 하는데요. 매주 새로운 대본을 열심히 작성하느라 고생한 다현이. 늘 조용하고 묵묵했지만 나의 라디오가 문제없이 외부로 송출되게 도와줬던 용성이랑 경주.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 함께했던 보도라디오 마스터 윤희 언니랑 아이니까지.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힘내줘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15B 이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웃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제 우리들 맘엔 영원히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이번 주 후회 없는 한 끼에선 치즈같이 꾸덕함 끝판왕 그릭 요거트 레시피를 소개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취향껏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이든 실패하기 어려운 맛이거든요. 만약 그릭 요거트가 처음이라 만들기 고민되시는 분들, 왕십리 그릭 요거트 맛집인 팀메리에서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가 있다고? 하면서 이 맛을 늦게 알게 된 나를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릭 요거트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릭 요거트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저희 라디오에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들이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김용성,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민다연이었습니다. HUBS